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회고 모임이 러시아 평화 및 통일을 땅, 공산당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 러시아 연방 공산당 부디아치아 공화국 위원회, 러시아 주체 사상 연구협회에서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동지는 주체 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에 특출한 공적을 쌓으신 위대한 분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에서 진행된 회고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됐습니다.